뭘 도와드릴까요?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.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? 1번, 1달러에 1,000원입니다. 2번, 5개에 1,000원입니다. 3번, 지금 5시 반입니다. 4번, 지금 1달러밖에 없어요.